하얀 바다에 빠져 까만 선율이 번져 나의 너를 그려내. 잊혀졌던 메모리 조각 같은 눈물이 되감아지길 바래. 두 눈 감아 오나나나 꿈이라도 좋으니 너를 내게 보여줘. 널 불러 오나나나 긴 시간 넘어 다시 이곳으로. I want you 눈앞에 네가 다시 다가와. 현실을 또 마주해 다시 난 오나나나 이 꿈결 속에 잠길 수 있다면. I want you 눈앞에 네가 다시 다가와. 넘쳐 흐르는 밤 오나나나 희미해진 경계 기억 넘어 내게 와. 'Cause I